익숙해질 때 지쳐있을 때쯤에 난 눈 감고 널 상상해 가슴이 뛰는 게 그게 느껴지고 있어 babe 하루에 반의상이 비어버린 느낌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내 맘이 깊이 getting bigger deeper and wider 지금 느낀 moonlight before the sun up 갈 길을 잃어 혼란스러워 머리가 아파 지쳐가면 주늘어져 있는 내 손이 잡아 따뜻하게 나를 꽉 감싸 안아 늘 앞만 보고 달려와서 숨쉬기 벅차올 때 넌 나의 하늘이 돼줘 It's a beautiful sky 내게 길 흘린 Thank you Girl it's not a cloud 너 때문에 난 세상이 다르게 느껴져 Yeah 비가 오고 있어 내 하루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 내 하늘을 I can't breathe, I can't eat, I can't sleep 너 만나기 전에 난 완전히 망가지 이제 난 괜찮아, feel right 선다는 곳에 서 있어 언제나 구름에 가려져 있던 네 모습이 보면 나 갈 길을 잃어 혼란스러워 머리가 아파 지쳐가면 내 모든 아픔을 다 가져가고 왜 단지 상처는 물어가 너의 손길에 내 앞만 보고 달려와서 현실에 부딪힐 때 네가 내 길이 되죠 It's a beautiful sky 내게 길 흘린 Thank you Girl it's not a cloud 너 때문에 난 세상이 다르게 느껴져 너는 기쁘게 바라볼 하늘 힘들 때 비로 내려줘 네 아픔의 바늘 내일 나의 하늘은 너로 가득해 I don't need anything but you Understand? 지금처럼 넌 내 옆에만 있어줘 따스하게 바라봐줘 이대로 날 모르겠지만 네 존재만으로 난 살아 숨쉬는 걸